발을 버리고서 떠나갔지요. 누군가 시안을 꽃처럼 맞아 달과 별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은 날아버리고 아싸주커 누군가 했더니 그것마저도 모두가 곧 떠나갔지요. 하늘마저 무심하게도 무준비 반대리는 고리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만을 믿고 있으면 떠난 그 사람